Conversation 2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2월 어느 오후, 민지와 스티브가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났습니다. 민지 씨, 아직 집에 안 갔어요?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. 다음 월요일이 휴일인데 뭐 할 거예요? 그냥 잠이나 잘까 해요. 스티브 씨는 재밌는 일이 있으세요? 친구 유진이하고 등산 가요. 참,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몇 시쯤 가실 거예요? 점심 먹고 나서 한 시쯤이 어때요? 네, 좋아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안 갔어요? 집에 안 갔어요? 아직 집에 안 갔어요? 민지 씨, 아직 집에 안 갔어요? 있어요.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. 뭐 할 거예요? 휴일인데 뭐 할 거예요? 월요일이 휴일인데 뭐 할 거예요? 다음 월요일이 휴일인데 뭐 할 거예요? 잘까 해요. 잠이나 잘까 해요. 그냥 잠이나 잘까 해요. 있으세요? 재밌는 일이 있으세요? 스티브 씨는 재밌는 일이 있으세요? 등산 가요. 유진이하고 등산 가요. 친구 유진이하고 등산 가요. 안 갈래요? 백화점에 안 갈래요?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사야 되는데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하나 사야 되는데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참,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일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? 가실 거예요? 몇 시쯤 가실 거예요? 어때요? 한 시쯤이 어때요? 먹고 나서 한 시쯤이 어때요? 점심 먹고 나서 한 시쯤이 어때요? 좋아요. 네, 좋아요.